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생에 안으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대로 다 행하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거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생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신던 같이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보고 계시는 자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에 돌보다 엎드려서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이 나의 삶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은혜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영적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며 그 생명의 말씀들이며 너무나 가슴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으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정말 그 비밀스러운 그 말씀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 우리의 지체들, 흩어져서 순종하는 순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아직도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를 지켜오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데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을 그 다가온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파하며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우왕좌왕 듣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풍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풍을 멈추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좋았습니다. 주님, 이 일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 유세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능력을 또한 놓아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주셨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8년 이제 들어와서 구약 성경의 미가서 말씀을 다 읽었고요. 이제 올해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올 한해 거의 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특별히 한 번 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유석중 우리 부형님 오늘 교회 우리 함께 계십니다. 자, 한번 사람 환영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기 모매님 그 모친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남겨진 많은 이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이양기 모매님 저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그림을 프린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의사,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름은 누가고, 그래서 이방인 의사 누가가 이름은 알 수 없는데요. 데오빌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이 가카라고 하니까 신분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글입니다. 뭐 편지라고 해도 좋고 뭐 아무튼 뭐 논문처럼 짧은 책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썼냐면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누가와 데오빌로가 함께 얘기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공통점. 그리스도인. 이제 아시네요, 이제. 예금 성공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답할 게 아주 많겠죠. 그러나 누가가 그를 데오빌로라고 불렀던 것 안에서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누가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을 써나갈 때 뭐 편지도 좋고요. 책이든 편지든 간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시는 드라마 뭐 있습니까? 저도 요즘 즐겨보는 거 하나 있는데요. 문제는 시작이 이게 김이 세면 그 다음 안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시시하면요. 영화도 보다가 맙니다. 이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도 비슷했었고요. 마가도 비슷했었고 요한도 비슷했었고 또 누가도 비슷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다릅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만큼은 아주 달랐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은 1장 5절부터 2장 52절에 걸쳐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머리말 서론을 봤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큰 줄기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인데 Only the Luke mentioned about Zechariah and Elizabeth, the parents of John. 오직 누가만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태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마가도 요한도 얘기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 아빠였던 사가랴, 엄마였던 엘리사벳,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만 언급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갑자기 뚝 튀어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까요? 뭘까요? 압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1st Luke chapter 5 to 7.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집안, 이 가문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역시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조상이 아론이고, 아론 아시죠? 아론이 누구였죠?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근데 아론의 자손만 누가 될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 게다가 남편도 제사장이고, 그러면 이 집안은 당대에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그런데 집안으로서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땠는가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사람들 볼 때 잘했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 보기에 그냥 저 사람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그냥 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인데 사람들도 전부 다 그걸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한 가지 흠 혹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They are very old person at that time. 당시에 그들은 아주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이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끝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가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예언한 이후로 400년 동안, 400년 동안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학사, 뭐 레위지파 모두 다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말라카이 chapter 4 verse 5 to 6.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400년 하면 좀 감이 안 온단 말입니다. 오늘이 2018년인데요. 4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언제죠? 1676년이면 이수신 장군 그때 아 그때입니까? 임진왜란 때요? 임진왜란 거의 시절 같은데 1600년도요. 아 예, 거의 그맘때 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한 400년 올라가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난 뒤에 큰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죠. 뭐 임진왜란이나 그때가 선조왕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긴 시간입니다. 이거 긴 시간인 거죠. 우리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무척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깁니다. 우리가 족보를 따져볼 때 400년 전 나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아무튼 긴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왜 누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언급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 둘 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두 부부가 다. 두 번째,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근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We can find the same case in Zechariah and Elizabeth in Old Testament. Both of them also faithful person and very old and no son and daughters. Abraham and Sarah.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아, 누가가 정말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글자는 없는데요. 누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They have a baby, the Isaac.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이삭. 그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주심을 통하여 오래전 그때 새로운 민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누가는 하고 싶은 겁니다. People from Abraham and Sarah and his son Isaac, God chose one nation and people. And then by Zechariah and Elizabeth, God will also choose a new generation and a new people of God. So the Nook want to say about this. 누가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질문, 마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몰랐을까요? 근데 왜 얘기하지 않았죠? 두 번째, 마가, 베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몰랐습니까? 근데 왜 그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몰랐을까요? 알겠죠. 워낙 유명했던 집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why we cannot find about Zechariah and Elizabeth, book of Matthew and Mark and John.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John the Baptist. 우리 누가복음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 verse 5 to 25.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인데 긴 말씀이니까 다 읽지는 못하겠고 From verse 8,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승소에 들어가 분양한 부지를 맞게 되었다. Verse 10, 10절입니다. 그가 분양한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Verse 11.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분양하는 제가 노를 적에 섰다. Verse 12.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Verse 13.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무릎을 주님께서 뚫어주셨다. 내 안에 안내사이 섬이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주체만 기뻐할 것이다. 15, 15절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불러들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수를 내게 아니할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대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리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라. 예,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제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끝에 읽었던 말씀이 말라기 말씀과 똑같죠. 자녀들을 아버지 마음에 돌아오게 하고 하겠다는 그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같죠? The same message, the Malachi and the John chapter 5, John chapter 1. 자, 말라기 말씀 이후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렇게 직접 계시와 말씀을 듣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입니다. 바꿔 말하면 400년 만에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죠? 400년 전 마지막 그 메시지가 이제 성취된다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사가랴의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펼쳤죠? What kind of miracle he had, John the Baptist? Miracles. No.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펼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을 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특별하다고 믿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 했습니까? 광야에 가서 들꿀 먹고요, 석청 메뚜기 잡아 먹고요, 가죽옷 입고 그렇게 긴처럼 산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친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했던 회개하라 이 말이 왜 힘을 가질 수 있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회개하라 이 흔한 말을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제사장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말을 안 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왜 유독 세례 요한의 그 말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이들이 그 앞에 찾아와서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 400년 전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었던 이 이야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은 특별했다는 것이죠. 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특별한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miracle. But God's glory with him. 어떤 기적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죠. 왜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그 속에 숨겨두었고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없을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있는데요. 왜 유독 누가만 그 부모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다음을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비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Both of them, their righteousness. 그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율법으로 완전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죠?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우리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 중요한 곳이죠. 우리에게는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거기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안 중요하죠. 거기가 어디냐면요. 저기 강원도 삼척 어디 산골이더래요. 거기 아주 척박하고요. 어디 저 깡촌입니다. 깡촌. 진짜 깡촌이에요. 아시죠? 사람들 그 안 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 너 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뭐 아주 촌놈이네. 이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냐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못 먹고 집 없고 뭐 이게 없는 사람들. 근데 나사렛이 하도 그 땅이 황폐해지니까 국가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거 보냈습니다. 거 버려진 땅이니까 집 줄게. 땅 좀 떼줄 테니까 알아서 농사 짓든 뭐 하든 알아서 양치고 살아라. 그 아무 하도 황무지가 되어가니까 땅 좀 그냥 나라에서 무상 분배할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서 좀 사시오. 그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줘도 안 가는 동네면 아주 여기 외진 곳입니다. 예, 우리에게나 나사렛이 중요한 동네지. 그 당시에는 야 우리 너무 가난한데 나사렛 가면 땅 준대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양도 좀 준다는데 집도 준다는데 한번 가볼까? 거기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구석. 예. 마리아는 거기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이 다윗의 집안이긴 했겠지만 요셉의 부모님이 좀 가난했단 말입니다. 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집 주고 땅 준다고 하니까 그래 가서 한번 살아보자.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마리아의 부모도 그랬겠죠. 우리가 참 가난하고 어렵지만 거기 가면 나라가 땅도 주고 집 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나사렛에 갔다가 둘이 이제 눈이 맞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그냥 우리 결혼해서 삽시다. 뭐 우리 뭐 가진 거 없지만 그냥 우리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거기란 말입니다. 집안으로 볼 때, 율법으로 볼 때 사가랴와 말리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제 국가 고위직 공무원에다가 강남에 사는 부자들입니다. 요즘으로 굳이 말하자면 마리아는요 요새 제일 외진 동네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입니다. 도계동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리아는 도계동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가 좀 외집니다. 예, 우리 동네가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예. 그래, 아무튼 마리아는 도계동 사람이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강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납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사가랴에게 먼저 갔었죠.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 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래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Bible said, Zechariah didn't believe God's word.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겁니다. 천사가 말할 때 천사가 내 말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언제?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가문, 사가랴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그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40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에게 찾아와서 꼭 집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He didn't believe. 400 years old, God's message come to Zechariah. But he didn't believe that. 400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가랴에 왔는데 그는 안 믿었습니다. 6개월 뒤에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갔는데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네. Mary said, I a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태도였죠. 그래서 천사는 떠나갑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One thing, Luke and Theophilo cannot be. 누가와 데오빌로가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가와 데오빌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친구.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 아닙니다. 누가도 될 수 없고 데오빌로도 될 수 없는 한 가지. 유대인입니다. A Jew. 누가와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대인이 존재했습니까? 세상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유대인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너희는 신실하고 너희는 나이가 많지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해서 유대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희는 신실한데 너희가 나이가 많으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걸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사라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알았지만 그냥 그건 우리 유대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결국 누가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했다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선택하고 세우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그들의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세대를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실 준비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데오빌로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죠. 데오빌로는 나도 헬라 사람으로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그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은 뭐죠? 본질은 예수.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그들 통해 준비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죠?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 예수님 안에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안에 새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선택하시는 상징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보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이방인인 누가에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누가는 발견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주셨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듯이 이제 그 안에 사가랴는 안 믿었지요. 근데 마리아는 믿었단 말입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자신이 그 속에 이야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루크 빌리브, I am belong to new generation by Zechariah and Elizabeth. I also belonged the story of Mary because I believe him. 누가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에 내가 포함된다. 왜? 나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마리아의 이야기도 내가 포함된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 다음 세대에 내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합니다. 율법으로 완전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던 촌사람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Bible said, Zechariah Elizabeth is a perfect person by the Lord, but God's totally blessing with Maria by she believed his word.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었던 것이죠.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고 나도 유대인이 아니라서 유대인이 찾아와서 너는 이방인인데 네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가? 너에겐 구원이 없다. 그런 말 안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리고 네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율법대로 믿어야 돼. 그 말을 안 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이단이 율법주의자란 말입니다. 율법대로 믿어야지만 너희도 구원받는다. 너도 할례 받고 너도 율법 다 지켜라. 그러면 누가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누가가 안 들었겠습니까? 네, 누가는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의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다음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완전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지 않을 때 그는 벙어리가 되지만 저 촌사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회개하였으니 내가 사가랴의 편, 즉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율법의 완전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으로 완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마리아의 편을 통하여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회개하였으니 내가 그들보다 낫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데오빌로 당신도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율법으로 완전한 유대인들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고 낫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롬 챕터 1 verse 16.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한테 별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거든요. 그치? 복음을 들으면 다 구원받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말이죠. 그 복음은 유대인들과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복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그건 율법의 완전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걸 알았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누가와 이 말을 몇 번 했을까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바울은 유대인이죠. 얘기합니다. 유대인 바울이 헬라인 누가와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형제요. 누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유대인과 형제 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나는 이방인인데. 그렇지 않소. 내가 유대인이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사람이지만 모든 믿는 당신 예수 믿지 나 예수 믿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구원 받은 거야. 유대인으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율법으로 완전하다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실패했는데 당신 이방인인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당신 예수 믿잖아. 당신 회개했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당신 나 친구야. 우리 동역자야. 같이 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 당신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소? 나 그리스도 사람인데 괜찮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데 당신 나의 형제잖아. 누가 진짜 가족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 자매잖아. 당신 나의 형제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유대인 바울이 아니고 그리스도 사람 누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야. 형제여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난 당신같은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는데 누가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 율법으로 완전했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안 믿었어. 그러나 촌사람 마리아는 믿었어. 이게 뭐죠? Problem of faith. 믿음의 문제구나. 근데 난 예수 믿어.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라카이 chapter 1 verse 23. 말라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Says the Lord.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I have loved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말하기를 나 언제 사랑했어요? 문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원래 너희는 나의 축복 안에 있지 않았어. 모든 축복은 장자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 나의 법인데 내가 그 법을 바꾸면서까지 너를 사랑했었어. I have loved you. 내가 널 사랑했었어. 내가 나의 법을 바꾸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근데 너희는 나한테 말해 우리 언제 사랑했어? 그런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형이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를 미워했었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동생을 사랑했잖아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겼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축복을 내가 어겼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통로를 바꿨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도 구속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내가 그걸 바꿨잖아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원래 너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어. 너의 형이었어. 그러나 내가 그걸 바꿨어. 그건 뭐지? 내가 나의 말을 깨트린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깨트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서까지 사랑했던 이스라엘 유대인 야곱이었습니다. 이방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입니다.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의 형 에서와 에돔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된 야곱,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된 이스라엘 유대인들, 누가와 데오빌로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반열과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는 믿음으로 반응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데오빌로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그냥 늘 하는 말 또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늘 하는 말이죠. 예, 노래가 찬양 가사에도 있고 늘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늘 듣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의미 없는 인사말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